the girls all around the world. Girls, I know what you got deep inside, and I just want to say something. So, listen. Hello, hello. 마음이 가는 대로 바다간 너의 느낌이 맞아 원하는 길로 네가 바라던 길로 Yeah. Hey buddy, 돌아다니 칠레 시작해 그럼 길이 또 열려 할 수 있잖아 그댈 될 수 있잖아 그러지 못했어 용기가 없어서 자존심 때문에 Yeah.